위대한 저국 해방 전쟁 승리 63도세 즈음에서 더이치란도 반제위원단의 인사들이 7월 27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추가 방문했습니다.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